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밥집을 찾아 밥을 시켰지. 창거리가 못 같아도 이게 어디야. 혼자 남게 된지도 어느덧 3년이야 난 씹던 밥을 입안에 머금은 채 생각에 잠겨. 홀로 남겨둔 마누라 생각에 눈물을 삼켜. 도망자로 살아가는 막장 인생 귀찮만 최후의 선택이었지. 3년 전부터 그 녀석을 찾아다니며 이미 난 이쪽 계통의 프로가 된 것 같아. 너는 이미 내 돈을 쌩까서 아니면 다른 길 있잖아. 내가 뭐 쓰레기도 아니고 쉽게 쉽게 가자는데 우리 자강한 설명으로 하자면 이게 사회 문제. 웃기지 마. 그때 조져 써야 되는데 묻지도 마. 오늘은 널 닮은 일 박단지 벌들어 모텔이라고 오케이 택시를 불러. 가득된 굴레를 버스레스나 내가 먼저 달리네 넌널 버렸으나. 가득된 굴레를 버스레스나 내가 먼저 달리네 넌널 버렸으나. 같이 놀던 사람들은 모두 널 알아. 같이 놀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. 어쨌건 그녀는 그녀고 나는 나고 먹고 살아야 하고 말고 내가 생깐 돈을 깎은 놈을 꼭 잡고 말고 첩도 덜고 도는 돈은 정말 달도 많아. 돌도 돈으로 보는 내가 널 꼭 잡고 말아. 근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할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. 감히 하우스에 들어가 미친 새끼 이놈을 어떻게 잡을지. 하루 종일 궁리하며 지내는 인생 기사 세용지마 공수래 먹고 대체 뭔 말이야. 다 필요 없어 집어쳐. 나나나 돈을 위해 살잖아 우리 모두다가 땅을 파봐 천원짜리 한 장 나오나. 그래 봐봐 넌 돈으로부터 자를 순 없어. 하 알고 있지. 어릴적부터 돈에 묶여 풀려난 적이 없었거든. 근데 그 새끼는 지가 아직도 자유민으로 느껴지나. 냄새가 나 여긴가 봐. 그래 오늘 잠복근무다. 가득된 굴레를 버스레스나 내가 먼저 달리네 넌널 버렸으나. 가득된 굴레를 버스레스나 내가 먼저 달리네 넌널 버렸으나. 같이 놀던 사람들은 모두 널 알아.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. 야 너 이 씨발 내 돈 닦고 이 개새끼 이거 어? 야 야 거기 안 서? 야 야 임마 몇 년 만에 잡은 놈을 눈앞에서 놓치고 아침부터 재수 없어 다된 밤에 초치고. 그래 좋아 원래 날이래 시작부터 오기로. 끝장 볼 것 아니면 이런 일 하지도 않아. 오히려 지루한 추격전에 불을 붙여 제대로. 니까 놈이 돈띵 까고 어디로 가 해외로. 몇 달 전 몰래 만난 마누라에게 부양 묻고 어서 돈 찾으러 갔어. 투덜투덜 좋아 내가 찾던 너의 목소리 옆방에서 들려. 너와 난 인연이 있어 어쩐지. 어쩜 이래도 똑똑히 기억할까 속속들이. 어쩌고저쩌고 사연은 많아 나도 같은 족속이니. 그러나 생각하면 네가 너무너무나 불쌍해. 네 마누라 얘기를 아는가 비밀 하나 날릴까. 나와 연인은 그녀는 네 보험금을 탄다더고 매일 마신 부약 그 안에 뭐 탔다더고. 이야 뭐 오랜만이야. 그렇죠. 어떻게 내 돈 띵까고 씨발 잘 살 줄 아셨어요? 선생님 저 선생님 드릴 돈 어떤 새끼가 또 떼먹어가지고요. 그래 당해보니까 내 심정을 좀 아시겠어요? 저기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? 시간? 나한테 시간 없어. 가득된 굴레를 버스레스나 내가 먼저 달리네 넌널 버렸으나. 가득된 굴레를 버스레스나 내가 먼저 달리네 넌널 버렸으나. 같이 놀던 사람들은 모두 널 알아. 같이 놀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.